어제 우리 둘이 떠들던 그 공간 손잡고 밤을 걷던 순간마저 사랑한다 그 사람마저 Baby 더 이상은 안 돼 No more 이 관계는 유지 못해 절대 I lost you in my mind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 그 이상까지 꽉 안고 있어도 왜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습관처럼 너를 잊어가 You and me 그건 벌써야 말고 우린 달라졌어 같지 않아 널 부르는 게 어색해졌어 이별 앞에 무릎 꿇었어 널 봐도 머린 다른 생각에 같이 있어도 시간만 봐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마저 신나서 안 끊기던 대화마저 지겨워 난 이제 점점 무엇보다 너는 뒤에 I lost you in my mind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 그 이상까지 꽉 안고 있어도 왜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같이 있어도 안고 있어도 멀어져만 가도 멀어져만 가도